그 누구보다도 낯설다고 supposed to be. 아련한 너의 그 앗된 얼굴 살가운 인정이란 마스크로 찢겨다 날카로워져 매서워 빛이 보이잖아 어둠 드리워진 dark circle 글라진 마음 밤 미마른 가뭄 빛발슴 뻑뻑해진 눈물은 차가워진 맘 걸어버렸니 눈물의 응어리 가슴 속 얼음 덩어리 담배 피우 them brute and night 술 마시 다시 overhit하는 night 걸레를 물고 사는 더러운 night 아픈 상처를 줘 night 술 You can come on Yes you can You can lean on me No you can't What you think of yourself Then 손도 못 잡아 yeah. 극장에선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주위에 몇몇 친구를 그냥 친구로 알아 에임 심지어 내 맘도 널 못 느껴 가끔 식쓸 데 없는 생각들이 귀찮게 하지 머릿속 지우개로 애써 문질러 까낸 추억이라며 웃어 넘기지 근데 인간적으로 거참 못할 짓이야 안 보이기라도 하면 말 안 해요 길 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간죽간죽 눈에 자꾸 밟히니 말 다 했지 이런 생각들이 날 궁지로 몰아 지문암지가 파헤치는 저치를 보라 그러나 한 걸음 더 어른이 된 모습보다가 놀라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 What up? You can count on me Yes you can You can lean on me No you can't What you think of yourself? There's no answer to that Come on You can count on me Yes you can You can lean on me No you can't Even what you think of yourself There's no answer to that 오늘도 새 아침 밝았으니 그 손 다시 너랑 굴레에서 벗어나 그치. 더 이상 너만 바라보고 너만을 위해 살지 않아 어느새 너무 새로워졌어 나 너만의 장난감 병정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으로서 yeah. 우리 형 누나들의 동생으로서 또한 내 피 같은 동생들의 형으로서 개떡 같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 지구 60억분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Yes I can